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라오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신문 오션뉴스포인트, 중국의 환구망, 기인의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도이출란도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조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훌륭히 존변된 삼천 미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과 백두산 치스코 조선친선협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공원국가 합창단 창립 이룬돌 기념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출란도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이 소식과 함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베로 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